조선반도와 세계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싸울리신 불멸의 업적.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기념보고서.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을 맞는 우리 군대와 인내는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싸우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역사의 유리없는 광풍을 선군정치로 맞받아 나가시어 조선반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해주는 초석으로 되고 있다. 1.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시오. 경의하는 최고령 영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참화가 그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의 포성이 한 번도 울리지 않았으며 우리 민들이 전쟁을 모르는 속에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온 것은 다름 아닌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정치의 덕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이룩한 최대의 공적이 있다고 밝히시었다. 20세기 90년대에 들어와 이전 소련과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세계 정치구도와 역량관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의 유일 초대국으로 대두한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강권과 전횡을 부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악랄하게 추구하였다. 미국은 자주의 기치,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군사적 침략 책동을 졸리 없이 강화하는 한편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외교의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사면팔방으로 덤벼들었다. 미국의 끊임없는 사회전쟁 도발 책동으로 하여 항시적으로 핵전쟁 위험이 떠도는 세계 최대의 열정지역인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서게 되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의 백승의 진로인 선군혁명 노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시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와 돌면부류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우리의 국방공업은 강위력한 자비족 국방공업으로 더욱 튼튼히 강화 발전되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무진막강한 국방력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의 성세를 튼튼히 보유할 수 있게 한 담보로 되었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휘두르고 총을 들이대면 대포를 내대는 초강경 대응으로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압력과 고전을 단호히 제압 분쇄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더팀없는 의지였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강력한 군사적 힘에 의거하여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가중되는 군사적 압력과 침략 책동을 걸음마다 여지없이 짓부셔버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3년 미국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을 재개하고 20여만 명에 달하는 침략 무력을 끌어들여 무모한 전쟁 연습을 벌여놓은 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준전시 상태의 선포와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 탈퇴라는 단호한 조치로 미국의 침략 기대를 꺾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진도지휘 밑에 우리 군대는 1996년 4월 정전협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군사분 개선 비무장지대에 중무기들을 끌어들이며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던 미국과 남조선 군부 호전강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단호한 물리적 행동으로 평정하였다. 1998년 말 미국이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 계획인 작전 계획 5027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였을 때에는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은 이 행성의 어디에 있든 우리의 타격권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여 적들의 침략 기대를 꺾어 놓았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1999년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주권국가의 대사관에 폭격을 가하면서도 우리나라인은 전 국방장관 페리를 대통령 특사로 보내어 우리와의 관여 정책을 표방하였으며 그 후 조미 사이에는 과거의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요루관리의 접촉과 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후 집권한 부시 행정부는 조미 기본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리고 2002년 1월 30일 연두 교서에서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다. 그리고 그해 3월에는 우리를 핵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우리에게 실제적인 핵공격을 가하기 위한 핵전쟁 연습을 단계별로 강화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전은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세계 유일의 핵무기 사용국인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은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해로 떠밀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핵에는 핵으로 대항할 때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시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10일 우리 공화국 정부는 10년간 중지시키고 있던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 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였다. 조약에서 탈퇴한 지 3년 후인 2006년 10월에 첫 지하 핵시험을 진행하고 2009년 5월에는 2차 지하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들어 차고 유독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불균형 상태는 끝장나게 되었다. 공화국의 핵보유가 가지는 억제 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대한 장군님께서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군사력을 옥척같이 다지시고 미국의 전쟁 도발책 등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심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믿음직하게 수호되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핵 위협과 공갈에 굴복하였더라면 이라크나 리비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태가 조선반도에서도 펼쳐졌을 것이고 오늘 세계 최대의 악몽으로 되고 있는 피난민 사태가 동북아시아에서도 빚어졌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장군님께서 선군 정치와 핵 억제력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불멸의 업적은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2.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핵 보유국들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매우 예민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평화보장 체계도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공화국 정부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공명정대하고 현실성 있는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일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현명하게 용도하시었다. 공화국 정부는 1974년 3월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대한 제안, 1994년 4월 조선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할 때 대한 제안, 1996년 2월 그를 보다 구체화한 조미 잠정협정 체결 제안 등으로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 수립을 지향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이대한 장군님께서는 1997년 8월 4일 역사적인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나라의 통일을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 때 대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벌이고 조미 사이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밝히시었다. 2000년 10월 위대한 장군님의 특사에 미국 방문 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한다는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되었다.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4자회담,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들에도 적극 참가하여 문제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조국 통일을 앞당기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조국 통일 사상과 평화보장 구상에 따라 북남 사이의 여러 갈래의 레왕과 접촉, 협력이 활발해지고 마침내 2000년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서 6.15 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마련되었다. 그 후 북남 사이에는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며 선전수단들을 제거할 때 대한 합의가 채택 리행되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2007년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서는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순회들이 조선반도 지역에서 만나 정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14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남조선의 반통일 세력에 의해 조미 북남 관계는 파국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은 계속 커갔다. 현실은 공화국 정부의 평화보장 제안과 역사적인 북남 합의들의 정당성과 생활력만을 더욱 반증해주고 있다. 3.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시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비범한 영도에 의해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을 재창에 나선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우리 인민이 당한 대국상을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오판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1차적 공격 목표로 정해놓고 미국 본토와 유럽, 중동에 전개되었던 무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물밀듯이 들이밀었다. 미국은 전략폭격기들과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더 많은 전략자산들을 더 자주 조선반도에 투입하면서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연습들의 규모와 자수도 계속 늘리고 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도 평양 점령, 정밀타격, 잠수작전 등으로 그 침략성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미일 남조선 3자연합 해상훈련을 해마다 벌려놓고 있으며 남조선에 대한 사드의 배비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조선반도를 둘러싼 핵보유국들의 전략적 대결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처럼 준엄한 역사의 돌풍 속에서 공화국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신 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이시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데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하시고 핵무력 고도화의 초강경 조치들로 핵전쟁 발발을 방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2016년 한 해에만도 초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 발사, 핵탄두 폭발 시험의 대성공들을 연이어 안아오심으로써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핵무력 고도화를 실현하시었다. 이것은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초강경 의지의 과시였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였다.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도 감히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들과 다종다양한 운반수단들을 다 갖추고 미국 본토와 태평양 작전지대에 전개된 침략 무력에 대한 핵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해국제력이 두렵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2015년 8월 군사분 개선상에서 전쟁 전야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 주동적으로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을 열어 무력 충돌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하도록 하심으로써 민족의 몰이후에 드리웠던 전쟁의 목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었다. 벼랑 끝까지 닿은 교전 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화는 결코 회담 타구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강화해 오신 자의적 해국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둘이에 일심단결된 무족의 천만 대우가 있었기에 이룩될 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미국은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초래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 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전령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과 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더욱 다져지고 북남관계 개선과 나라의 통일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나서고 있는 오늘, 미국과 주변 나라들이 우리의 전략적 지위와 자주 통일 의지를 존중하고 그에 맞게 정책 조정을 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빛을 뿌리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가시는 불세출의 선근영장이신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도 적극 기여할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2월 12일 평양.